아, 발표 준비하셨죠? 다 해온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해왔어요, 지금. 늦게 오셔서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셔? 자, 그럼 다 준비된 걸로 알고, 발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저 뒤에 앉으신 분은, 머리 긴 양반, 안 했어요? 발표 준비 안 했어요? 벌써 예습의 여왕이 오늘 안 오셨네? 예습 여왕도 오늘 발표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막 준비 엄청 했다고 막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 일리아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임동군이 그 번역 저기 필사를 해놓은 파일이 PDF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꼭 그들 읽어보세요. 함께 복습해서 그거를 제가 녹음 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대문 정부화도서관 여기 서버에다 올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뭘 들었는지를 모르니까, 녹음 파일로 들었어요? 못 듣고 왔어? 그 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뭐였는지 모르니까 강의 오기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어쩌다 한번 빠지더라도 그 다음번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플로요 끈집이나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해보니까 한 달 8번 수강료가 10만원 좀 넘어요. 근데 10만원 좀 넘는데 한 4회차쯤에 결석을 한번 해버리면 5, 6, 7, 8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못 따라간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녹음 파일을 올려놓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하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그 누락되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20명이 시작했는데 마지막 8회째쯤에 되면은 4명, 5명 남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빠지고. 근데 최소한 15명 정도까지는 끝까지 가야 돼. 그래야 이게 본전을 뽑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게 10,000원 내고 듣는 것이다 해도, 우리가 저 이번에 한겨레 20일 이번 달 거, 그 이번 달 게 아니라 이번 주 건가 지난주 건가 이렇게 보면은 이명박 취임 1주년 그 여론조사 그게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명박을 지지하는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의 그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0.01%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명박을 지지해요. 왜 지지하느냐? 그게 참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할 때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고대 그리스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나 이제 그 아테네 민주정에서 민주정이 자칫 잘못하면 빈민정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빈민정치로. 그러니까 시당초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민주주의는 가난한 자들 중심의 정치 체제였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혼합 정체론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중산층 중심의 정치 체제가 그래도 가장 건전하다. 귀족정은 가진 자들의 정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귀족정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용어로 하면 이제 티러니, 참주정으로 가요.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독재정치죠. 그런데 그 한겨레 20일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한민국 상위 0.01%는 이명박을 지지해. 왜? 효율적이니까. 가진 자들은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이 좋아.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더디 가더라도 할 얘기 다 하면서 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되게 중요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남이 하는 얘기 저 같지 않고 꼴값잖아도 다 들어주는 이 태도 있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태도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층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느냐?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 지지를 해요. 굉장히 두터워, 그 지지해야 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 비하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 그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대중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대중이 유식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보가 모자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휘둘려요. 휘둘리게 된다 이거야. 뭔가를 그럼 유식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야.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 TV? TV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전달받기만 하죠.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 소리고 어떤 것이 그른 소리인지를 갖다가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40주짜리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빠져야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40주 동안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지금 홍삼 좀 먹고 있다니까. 그래 아플까봐 목요일 날은 아주 그냥 무지하게 막 이렇게 목요일 아침부터 컨디션 조절을 막 해야 되니까 무지하게 신경을 막 써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나한테 이렇게 배웠으면 또는 이번 1년 내내 배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최민 씨 알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야. 못 들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남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회가 없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발표를 오늘 하라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이제 오늘 마저 좀 읽고 얘기를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해서 명예로운 인간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됐죠. 근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영웅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쓴맛을 좀 겪어봐야 영웅이 되는 거라. 쓴맛을 좀 겪어봤어요, 석준 씨? 잘 모르겠어. 잘 몰라? 뭐가 쓴맛인지 몰라?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아킬레우스가 드디어 이제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제 18권, 무구 제작. 18권의 20행을 보겠습니다. 18권의 20행, 맨 밑에 보면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졌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어요.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벌거벗은 시신을 둘러싸고 양군이 싸우며 그의 무구들은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가 가지고 있소이다.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먹구름이 아킬레우스를 덮어버렸다. 그의 두 손으로 광주연금 폈어? 읽어봐.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먹구름이 좀 장렬하게 읽어봐. 서사시처럼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먹구름이 아우 역겨워. 그렇게 말고 너무 장렬해 지금. 자네가 죽어가고 있나? 다시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먹구름이 아킬레스를 덮어버렸다. 그는 두 손으로 검은 먼지를 움켜쥐더니 머리에 뿌려 고운 얼굴을 더럽혔고 그의 향기로운 옷에도 검은 재가 떨어졌다. 좀 닭살스럽죠? 다들 닭살스럽대.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그 자신은 먼지 속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제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가 사로잡은 하녀들도 비통한 마음으로 크게 울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현명한 아킬레우스 주를 몰려와 모두들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저마다 무릎이 풀렸다. 한편 안틸로코스는 눈물을 뿌리고 울며 아킬레우스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신음하는 동안 그의 두 손을 잡았으니 혹시 그가 칼로 제 목을 베지나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아킬레우스가 무시무시하게 통곡하자 그의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바닷속 깊은 곳 그녀의 늙은 아버지 곁에 앉아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비명을 지르니 여신들이 즉 바닷속 깊숙한 곳에 있던 네레우스의 딸들이 모두 그녀 주위로 몰려왔다. 네. 아킬레우스가 드디어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이제 뭐 얼굴에다 젤을 뿌리고 막 그러는데 약간 오바라는 느낌이 좀 들지만 이들에게는 단순한 세계니까 이들은 전혀 뭐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는. 그래서 80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왔어. 테티스 여신이 와서 아킬레우스한테 왜 그러니 아킬레우스 이렇게 말하니까 아킬레우스가 뭐라냐 제가 제 모든 전우들보다도 더 아니 제 머리만큼이나 사랑하는 전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에게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 하나 있는 게 제 머리만큼이나 사랑하는 전우 파트로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 이 머리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게 될 소포클레스의 희곡들을 보면은 가령 그 이름이 성경 씨인가? 김성경 씨 나의 머리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이 뭐냐면 굉장히 상대를 존중해서 부른 거예요. 존칭이에요, 존칭. 나의 머리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서양어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말하는 게 존대어가 없죠. 우리는 하셨사옵나이까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말은 존칭이 없어요. 존칭이 없어.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거 보면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 우리나라 말 어법에 따라서 번역을 한 거고 그리스어 원문에는 그냥 존대어가 없어요. 밥 먹었니? 막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 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사실 토론하기가 좋죠. 우리는 토론 좀 하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딱히 제 생각을 지금부터 드러내기는 좀 해도 되겠는지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해볼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하다 다 자빠져버려요. 지쳐. 그쵸?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없어. 근데 이게 이제 따로 너무나 상대를 존중할 때는 따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자기 여동생 이스메네가 언니한테 언니 나의 머리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킬레우스가 제 머리만큼이나 사랑하는 전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은 엄청나게 이제 파트로클로스를 사랑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88행으로 내려갑니다. 아킬레우스 하는 대사가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될 것이며 아들이 귀향하는 것을 다시는 반기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아킬레우스가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디세우스가 왔는데도 튕겼죠. 나 집에 일찍 갈랜다. 싸움 안 하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불효자식이라.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파트로크 제 머리만큼이나 사랑하는 전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어.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아킬레우스는 이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라. 요 지점이 바로 아킬레우스가 이제 영웅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야. 요 지점이. 80행. 거기서부터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 아킬레우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켰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될 것이며 아들이 귀향하는 것을 다시는 반기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아킬레우스는 자기 운명을 받아들였음을 어머니에게 통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이 자식아 그러지 말아라 이놈아 이게 아니라 95행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니 너는 역시 단명하겠구나. 참 엄마 아빠 사이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거 할 얘기 아니야. 헥토르 다음에 곧 네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남진처럼 옆집 아들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참 기분이 어때요? 이근옥은 기분이 어때? 이거 보니까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이거 보니까 씁쓸해? 믿어지질 않죠? 게다가 이 사람은 여신이잖아. 아킬레우스는 필멸의 인간이고 신은 불멸의 존재들이잖아. 근데 이 운명은 아킬레우스에게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신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 장면이에요. 이게 보면은 신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도 거의 갈 수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주 담담하게 내 말을 들어보니 너는 역시 단명하겠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딱 이렇게 말하니까 아킬레우스는 114행을 딱 보니까 아킬레우스가 결심. 아킬레우스의 결심. 이제 저는 나가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헥토르를 만나기 위해. 헥토르를 만나기 위해. 제 죽음의 운명은 제우스 신과 다른 불사신들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 언제든 받아들이겠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80행부터 시작해서 81행부터 시작해서 지금 116행까지가 아킬레우스의 이제 전환, 결점이죠. 결점, 결심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티스 여신이 126행을 딱 보면은 26, 7, 8행 보면 그러자 그에게 은조고 여신 테티스가 대답했다. 암 그래야지 내 아들아. 그래놓고 나서 이제 136행에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헤파이스토스 왕으로부터 이 대장장의 신이죠. 헤파이스토스 왕으로부터 아름다운 무구들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하고 지금 이제 원래 아킬레우스가 쓰던 무구는 헥토르가 챙겨가 버렸잖아요. 파트로클로스가 짊어지고 하고 나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지금 127행에서 암 그래야지 내 아들아 하면서 테티스 여신이 격려를 하고 무구를 챙겨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킬레우스가 진정한 영웅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어떻게 무구를 마련해 줄까 이렇게 보니까 무구를 딱 만들었는데 뭐뭐 만들었느냐 하면은 방패하고 이 헤파이스토스가 방패하고 그 다음에 가슴바지하고 정강이 바지하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방패하고 가슴바지하고 정강이 바지 세 개를 만들어줬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게 뭐겠어요? 정강이 바지 아니라니까. 어? 방패. 방패라니까.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방패가 왜 중요한지 알죠? 이들은 방패에 살고 방패에 죽는 거야. 네? 방패에 살. 공무원들은 뭐예요? 규정에 살고 규정에 죽잖아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방패야. 그러니까 당연히 방패에 대한 서술이 제일 많겠죠. 그렇죠? 이 텍스트를 딱 볼 때 이것에 대한 서술이 많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서술이 많으면. 그래서 478행을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크고 튼튼한 방패를 만들었는데 방패 멋지다. 사방에 교묘한 장식을 새겨놓고 가장자리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세겹의 테를 두르고 은으로 된 멜빵을 달았다. 방패 자체는 다섯 겹이었는데 그는 그 안에 훌륭한 솜씨로 여러 가지 교묘한 형상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부터 방패에 대한 설명인데 이 방패 안에 온갖 게 다 들었어. 무슨 방패가 아니라 벽화를 그린 듯한 느낌이 드는. 먼저 거기에 그는 대지와 하늘과 바다와 태양과 만월과 온갖 별 일단 들어갔죠. 이게 뭐예요? 우주죠. 그죠? 우주를 담은 거예요. 이게 이 표현들을 대지와 하늘과 바다와 태양과 만월과 온갖 별 이게 돼 있잖아요. 우주잖아.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 우주를 집어넣는 이게 순서가 착착착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멋진 표현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독창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뭘 쓸 때는 항상 우주적인 것부터 쓰세요. 그냥 서사시에서 배운 대로 해. 뭔 독창이야. 기껏 해봐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인생이 20년 내지 30년밖에 안 돼요. 공부하느라고 한 20년. 그 다음에 그것 좀 복습하느라고 한 10년. 한 15년 정도나 제정신으로 살까? 그러다가 이제 벽에 똥 바르다 죽는 거지 뭐. 좀 더 사는 분들은 이제 똥 마를 때까지 이제 이렇게 뜯어먹다가 죽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방식대로 쓰면 돼. 이게 글쓰기의 비법이에요. 글쓰기 비법. 제가 그 글쓰기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 저도 한때는 독창적으로 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대로 쓰면 돼. 우주부터. 그 다음에 필멸의 인간들의 아름다운 두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는 결혼식과 잔치들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의 모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벌어지는 앞쪽으로 예수님 여왕님 쪽으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게.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509행에 보면 또 하나의 도시 주위에는 양군이 무구를 번쩍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도시는 평화로운 도시고 그 다음 도시는 싸움하고 있는 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를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 평화로운 도시와 싸움하고 있는 도시 이걸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도시라고 한 것이 나중에는 그리스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져 들어갔겠죠. 폴리스. 도시라고 하지 않고 도시라고 그러지 않고 이게 이제 공동체라. 공동체. 시민이 2만에서 3만 정도 되는 공동체. 이 폴리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를 그렸어. 우주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도시예요. 평화로운 도시와 싸우고 있는 도시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주, 그 다음에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잖아요. 그 방패 세 개 넣었잖아요. 이게 뭐냐? 헤파이스토스가 거기다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듣는 사람들은 저 얘기 들으면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느닷없는 얘기가 없거든. 가령 판소리 춘향전 있어. 판소리 춘향전 읊어대잖아요. 그죠? 원래 텍스트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그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아는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열려라든가 그 다음에 아 지조를 지키니까 춘향이가 지조를 지켜서 말하자면 정경부인이 됐잖아요. 아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지 거기서. 지조를 지키면 정경부인이 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묘사되고 있는 춘향이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들판에 광안루에서 그네를 띨 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광안루가 그네라 있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즉 단순하게 그게 하나의 판소리 춘향가 같은 경우에도 열려 춘향 수절가 이런 것들 이것들도 그냥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들어 있는 내용이라 당시 사람들이 그 판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을 갖다 그 텍스트가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 그쵸? 그리고 정치적인 의식도 들어가 있지, 거기서. 성리학적인 연료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시인이 읊어대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우주는, 저기 무슨 별 얘기는 왜 한다니?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검증되어 있는 얘기란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주를 서술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서술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서술 순서로 받아들여졌겠죠. 우주를 서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닷없이 뭐 바다에서는 이런 물고기가 뛰놀고 이런 얘기 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 그래서 요게 우주와 도시가 긴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것을 미러 이미지라고 그래. 거울상.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가 있고 그 우주에 대응하는 그 우주를 비추는 것으로서의 공동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대우주, 소우주,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은.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얘기할 때 우주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죠. 그 얘기하면 뜬금없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우주에 관한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일에 우주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생각 안 하죠? 우주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가끔 있죠? 별자리 점을 볼 때. 물고기 자리입니다. 뭐 이런 거? 쌍둥이 자리입니다. 라든가. 그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별자리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낱 미신일 수도 있고 재미삼아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왜 형성이 되었느냐. 우주의 기운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와 인간의 또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니까 우주와 도시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읽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완전히 딱 얘기가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플라톤까지만 해도 플라톤의 대화편들 읽어보면은 신화의 얘기가 나와. 신화 얘기가 많이 나와. 그게 왜 나오느냐? 플라톤이 할 얘기가 없었고 그걸 넣어서 원고지 매수를 늘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딱 들어가야 자기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 이미지가 거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대우주, 소우주, 거울 이미지가 있었던 거라.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오면 완전히 깨져나가거든.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죠.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아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마음을 비워라. 우주 얘기를 하지 않아.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닌 거라. 여기서. 요걸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 서사시에 이 일리아스에 나타나는 방패 있죠, 방패. 방패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우주, 대우주와 대우주, 소우주의 거울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갖다 다 서술해야만 하나의 완결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히랍 사람들의 총체적 세계관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총체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이제 541행을 보면은 거기에 그는 또 부드러운 묵정밭을 넣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50행을 보면 또 왕의 영지를 넣었는데 561행을 보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아름다운 황금 포도밭을 넣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필수품들이에요. 필수품들.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이 방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 떠올리는 이미지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것들로. 그 다음에 573행에 거기에 그는 또 뿌리 우뚝한 솥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587행에 거기에 유명한 전륜바리시는 이 전륜바리시는 헤파이스토스죠. 또 풀밭을 또 무도장을 교묘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방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지와 하늘과 바다와 태양과 만월과 온갖 별들과 아름다운 싸우는 도시, 평화로운 도시, 묵정밭, 왕의 영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아름다운 황금 포도밭, 뿌리 우뚝한 솥대, 풀밭 무도장 이렇게 돼 있죠. 요거면 이 방패에 새겨져 들어있는 것이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부터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겠어요? 준영 알겠나?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막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그리스인들이 그 생활하는 그 생활 양식에 대해서 생활 세계? 생활 세계를 이제 방패 속에 담아서 총체적인 그 모습을 나타냈다. 좋았어. 그래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세계가 완전히 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607행을 보면 이제 거기에 그는 또 튼튼하게 만든 방패의 맨 바깥쪽 가장자리를 따라 오케아노스 강의 위대한 힘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마무리. 오케아노스 강의 위대한 힘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인데 이게 뭐냐? 이게 방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방패에다 이게 별, 달 뭐 이렇게 다 넣겠죠. 그리고 요 맨 가장자리 요 가장자리. 요 가장자리에 강을 그려 넣는다 이게. 오케아노스 강을. 그렇게 해서 요 방패 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방패 안에 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딱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세계예요. 세계 지도야 이를테면. 실측 지도가 없죠. 이게 세계 지도죠. 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미 이름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지도가 있어. T자 지도가. 지도, 옛날 고대의 지도들은 항상 가장자리에 강이, 바다가 있죠. 이 오케아노스가 오션 있죠. OCEAN. 오션의 히라버예요. 히라버, 오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오케아노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가장자리에 강을 집어넣는데 사실 그게 거대한 바다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지도. 아시겠죠? 그 세계를 딱 그 방패 안에 세계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튼튼한 방패를 만들고 나서 아킬레스를 위해 불빛보다 더 번쩍이는 가슴바지, 그 다음에 투구, 정강이 바지. 이건 다섯 줄밖에 안 돼. 안 중요하니까. 이게 서술이 뭐, 이렇게 서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잔뜩 쓰는 사람? 바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준비하는데 이 방패가 나타났는데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이 방패가. 그냥 재미삼아서 이것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히랍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물건이었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근데 그 방패에 새겨넣는 그 중요한 물건에 새겨낸 것들이 뭐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오키아노스 강의 위대한 힘을 넣었다 함으로써 방패를 완결 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계 지도를 완성한 거예요. 방패 안에다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싸울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이제 누굴 죽이면 돼요? 헥토르를 죽이면 되겠죠. 헥토르가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도 뭐 사람은 잘 죽이대요. 뭐 배꼽 옆 배를 치자 창자가 모두 땅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든가. 그럼 이게 누굴 죽여갖고 물에 빠지니까 뱀장어 떼와 물고기 떼가 주위로 몰려들어 콩판 옆에 기름을 뜯어먹었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조금 이렇게 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나올 때 이럴 때 보시면 괜찮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바이트 나오려고 나오려는데 손가락 넣기 좀 만만하고 이럴 때 보면은 21권 그 204행에 보면 그런 게 있죠. 21권 200행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추접스러운데 21권 200행이요. 200. 예. 이렇게 말하고 그는 강둑에서 청동창을 뽑은 다음 자기 손에 목숨을 잃은 아스테로파이오스를 모래바닥에 누워있는 그대로 거기에 두니 검은 물이 그를 적셨다. 그러자 뱀장어 떼와 물고기 떼가 그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콩판 옆에 기름을 뜯어먹었다. 참 무슨 해부학자들같이 콩판 옆에 기름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게 해부를 해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아킬레우스는 이제 헥토르를 죽이러 갑니다. 헥토르의 죽음은 22권에 있습니다. 아까 테티스 여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헥토르가 죽고 아킬레우스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헥토르도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 헥토르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헥토르가 22권의 320행. 우리 텍스트는 604페이지. 22권의 320행. 아킬레우스는 가장 적당한 곳을 골라 그의 고운 살갗을 살폈다. 그런데 그의 살갗의 다른 부분은 그가 강력한 파트로클러스를 죽였을 때 빼앗은 아름다운 청동 무구들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쇄골이 어깨에서 나와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 빨리 손으로 짚어보세요. 쇄골이 어깨에서 나와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 왜 목 뒤를 짚고 그러세요? 안마사처럼. 요 왜 지금 이 양반은 여기를 짚고 있어. 여기를 지금 뭐 땡기세요? 목 뒤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깨에서 나와서 목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목을 감싸고 여기 튀어나온 거 여기요. 장만옥이 여기가 제일 이뻐요. 쇄골 여인이죠. 여기 그것은 치명적인, 어이구, 누르고 있었더니 말이 안 나와요. 치명적인 급소다. 잠깐 눌러보세요. 지금 헥토르의 고통에 동참합시다. 빨리 누르세요. 여기, 안 눌러 이 양만 늦게 왔다고. 먼저 누르고 준비해. 예. 바로 그것으로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덤벼들며 창을 밀어넣자 그의 부드러운 목을 창끝이 곧장 뚫고 나갔다. 하나, 청동으로 무거워진 물풀의 나무가 그의 숨통을 끊지 못해 헥토르는 아직은 적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먼지 속에 쓰러졌고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환성을 올렸다. 헥토르여, 그대는 파트로클로스의 무구들을 벗겼을 때 무사하리라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염두에도 없었겠지. 어리석도다. 멀리 속이 빈 함선들 옆에는 그대보다 훨씬 강한 그의 복수자가 뒤에 남아있었다. 그대의 무릎을 풀어버린 이 내가 말이다. 그대는 개떼와 새떼가 복이 흉하게 찢게 될 것이나 그는 아카이오족이 후이 장사 지내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인 다음에 하는 말을 봅시다. 너는 개떼와 새떼가 찢게 된다. 근데 그는 누구냐? 파트로클로스죠. 파트로클로스는 후이 장사 지내주리라. 이 부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읽게 될 안티고네스도 이렇게 합니다. 개떼와 새떼의 먹이로 네 배로 두면 시체를 개떼와 새떼의 먹이로 네 배로 두면 이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인간에게는 인간이 인간다운 뭔가를 대접하는 인간의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용어인데 인간의 권리 능력. 우리가 어떤 권리 능력을 가지려면 가령 투표권을 가지려면 뭐 19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인간의 권리 능력. 그렇죠? 어떤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 근데 이 권리 능력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면 살인죄죠. 그죠?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태아를 해도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 즉, 인간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가령 제가 책을 써서 남기고 죽었어요. 그럼 그 저의 책에 대한 저작권을 죽은 후 50년까지 보장을 해주죠, 법적으로. 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의 권리 능력이 죽은 후에도 50년까지 보장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동안의 인간의 권리 능력만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가 있는데 생 이전에 사 이후에 인간의 권리 능력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즉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살아있는 자들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알아요? 죽은 다음에 50년 동안 그 저작권 해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보험 안 들어. 보험 드는 심정으로 책을 써요. 출판사들이 다 망할까봐 걱정인데 요즘 같은 불안기에. 그래서 저한테 누가 보험 드세요? 저기 예전에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저기 교보생명 뭐 거기 가서 무슨 보험이다 종신보험인가 그걸 들으라고 막 전화가 와요. 강부장님 뭐 보험 어쩌고 막 그래서 야 이 새끼야 회사 그만둔데 왜 아직도 부장인 줄 알아? 강박사라고 그래 이 새끼야. 그러면 예 강박사님을 보험 드세요. 그래서 나 책 쓴다 그럼 아 책은 책이고 보험은 보험이죠. 책이 보험이야. 니네 회사 30년도 못 갈 텐데 책은 저작권은 50년이나 보장이 된 말이야. 물론 출판사가 망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비를 쓰고 장례를 지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잖아. 그런 경우에도 그를 기리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자들만이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 세계가.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죠. 죽음을. 서양에는 도시 한복판에 묘지가 있잖아요. 도시 한복판에. 우리 가령 서울시 시청 앞 광장 저기 지난번에 촛불집회 많이 하던 광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낙골당 조성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거라. 오세훈 나와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여기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파리나 런던 같은 경우는 도시 한가운데 있어. 묘지가. 런던에 그 마르크스 묶어 있는 게 무슨 파크인데 하여튼 사람들 많이 갑디다. 좌파 인사들 참배하러 가는데 도시 한가운데 있어. 그들은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살아있음과 죽어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살아있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게. 그쵸?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그렇게 하면서도 죽음을 굉장히 눈앞에서 보지 않으려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죽은 다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지금 이 사람들은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가 여기서 주고받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장례식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보세요. 헥터를 보세요. 이제 아키로스, 팟, 너는 개떼와 새떼가 찢는데, 파트로클로스는 후이 장사를 지낸다. 그러니까는, 헥터로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내 그대의 목숨과 무릎과 어버이의 이름으로 예언하건대, 나를 아카이오의 조그 함선들 옆에서 개들이 뜯어먹게 내변을 두지 말고, 나의 아버지와 존경스러운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선물로 주게 될 청동과 황금을 넉넉히 받고는 내 시신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아이고, 목에 창 찔린 놈이 말도 많네.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죽은 나를 화장할 수 있게 해주구려. 이렇게 돼 있죠. 앞주구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자식아, 아, 이 대사들 정말, 이게 과연 고전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 개자식아, 오늘날 같은 개자식아 아니야. 이 전만한 새끼야. 스바람이 이러면서 했겠죠. 무릎이나 뭐 이름으로 내게 애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자식아, 개떼와 새떼가 그대를 남김없이 뜯어먹게 되리라. 지금 파트로클로스도, 아니,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하고 둘이서 목에 창, 지금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봐요. 여기다 지금 창 박은 놈이 이 말을 제발 화장 좀 하게 해주구려. 그러니까 아키레스가 야, 이 개자식아, 너는 개떼와 새떼 몫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던 지금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면 장례식 절차를 의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이 일리아스에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 근데 이게 지금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는데 이걸 듣는 히랍의 청중들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 한 사람이 반역죄를 저질러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뭐냐면 자기 외삼촌이자 이제 그 테베 왕이죠. 크레온님께서 우리 두 오라버니 가운데 한 분은 후이 장사 지내되 한 분은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셨지 뭐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테오클레스는 사자들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도록 그분께서 바른 법도와 관습에 따라 땅속에 묻어주셨으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은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 아무도 무덤 속에 감추지도 애도하지도 말고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무덤도 없이 진수성찬을 노리는 새떼의 반가운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게 하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때부터 한 이 호메로스 시대부터 꽤나 지난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에 새떼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게 하셨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 들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새떼의 먹이가 되고 개떼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것에게 치욕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헥토르도 장례식을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엄마 아빠가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화장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가는 거라.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에 죽은 다음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영웅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이제 야, 이 개자식아 했으니까 이제 얘기는 끝났어. 그러고 나서 361행을 딱 보니까 헥토르가 죽습니다. 헥토르는 그의 혼백은 남자의 힘과 젊음을 뒤로하고 자신의 운명을 통곡하며 그의 사지를 떠나 하데스의 집으로 날아갔다.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새떼와 개떼의 먹이만 돼도 괜찮은데 이제 아킬레우스는 더 심한 짓을 헥토르에게 합니다. 이게 이제 광분한 아킬레우스쯤 되겠죠. 이쯤 되면 395행을 보세요. 395행. 이경일군 책 있지? 예. 읽어봐.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고귀한 헥토르에게 치욕적인 일을 생각해 냈다. 그는 두 발의 뒤쪽 힘줄을 뒤꿈치에서 복사뼈까지 뚫고. 자, 천천히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자, 복사뼈 생각하세요. 뚫고. 그 사이로 쇠가죽 끈을 꿰어서 그를 전차에 매달아 머리가 뒤에서 끌려오도록 해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이름난 무고들을 전차 위에 올려놓고 자신도 올라 채찍을 휘두르며 말들을 보니 말들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듯이 달렸다. 헥토르가 끌려가자 그의 주위에서는 먼지가 일고 그의 검푸른 머리털은 양쪽으로 흘러내리고 전에는 그토록 곱던 그의 머리는 온통 먼지 속에 놓여 있었으니 제우스가 그를 적군에게 내주어 그 자신의 고향 땅에서 그에게 모욕을 가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의 머리는 온통 먼지 투성이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아들을 보자 머리털을 쥐어뜯고 번쩍이는 면사포를 멀리 벗어 던지며 큰 소리로 통곡했다. 그의 아버지도 슬퍼 울었고 온 도성의 백성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다. 예. 이쯤 되니까 지금 아킬레우스는 고귀한 헥토르에게 치욕적인 일을 생각했다. 이제 이 치욕적인 게 뭐냐면 시신을 훼손하는 거라. 전차에 끌고 가는 거라. 새떼와 개떼의 먹이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건 엄청난 이게 지금 두 바로 뒤쪽 힘줄을 뒤꿈치에서 복사뼈까지 뚫고 소가죽끈을 꿰어서 전차에 매달았다 그랬죠. 자, 이 책을 한번 봅시다. 이 앞에 화보가 있는 사람 화보를 한번 보세요. 메넬라우스와 쓰러진 파트로클러스 거기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전차에 매달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여요? 아킬레우스 보여? 지금 이게 헥토르 시신이 왼쪽 아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있어요. 전차에 지금 말 엉덩이만 보이고 있어. 그 엉덩이 보여? 말 엉덩이 보여요? 오른쪽에 거기에 지금 중간에 있는 게 저기 아테네 여신이라. 그리고 이제 거기 아킬레우스가 끌고 가죠 헥토르의 시신을. 저기 왼쪽 아래에 지금 수염 뼈 쪽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헥토르. 그죠? 헥토르 여기 끌려가는 거 이렇게. 그렇게 지금 끌고 간다 이거죠. 이게 지금 바로 이제 헥토르에게는 엄청난 치욕이죠. 죽은 것도 억울한 판인데 완전히 이제 이 정도로 치욕을 당했어. 그 다음에 이제 파트로클레스에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 장면에서 보면 23권 175행을 보세요. 아, 이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그는 이게 지금 파트로클레스의 장례식 장면인데 이어서 그는 마음속으로 재앙을 생각했네요. 기상이 늠름한 트로이아인들의 고귀한 자제 12명을 청동으로 죽이고 나서 불의 무자비한임을 불어넣어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가 죽는데 화장 장닥더미 올려놨잖아요. 그 옆에다가 트로이아인의 고귀한 자제 12명을 죽여서 함께 태운 거죠. 이렇게 23권에 175행에 보니까 그렇게 태웠어요. 이렇게 해서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장례 경기를 준비합니다. 장례식을 이제 경기를 준비합니다. 요 장례 경기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아카이오이 족에서 유명한 장수들의 이름이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 2권에서는 함선의 목록이 나왔죠. 이제 23권에서는 군바리들의 목록이 나온다 이거죠. 하나회 소속된 애들. 옛날에 전두환이가 하나의 소속이니.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아킬레우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모든 게 이제 끝났잖아. 헥토르 죽였죠. 파트로클로스 장례 치렀죠. 그럼 이제 아킬레우스 할 일이 뭐야? 엠동구 말해. 이제 아킬레우스에게 남은 일이 뭐였어요? 자기 죽을 일이 남았죠. 자, 그러니까 240행부터 보십시오. 23권의 240행. 그의 뼈를 구별하기는 쉬울 것이요. 그는 장작더미 한복판에 누워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떨어져 맨 가쪽에서 말과 사람이 뒤범벅이 되어 탔으니 말이오. 그리하여 그의 뼈를 두 겹의 기름조각으로 싸서 황금항아리 안에 넣어두도록 합시다. 내가 하데스로 내려갈 때까지 말이오. 이렇게 돼있어요. 이제 자기도 이게 무슨 부부 같아 합장하겠다고. 내가 하데스로 내려갈 때까지 말이오. 이렇게 돼있죠. 이제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엄숙하게 나도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이 소사시는 종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61행부터 이제 장례 경기가 시작됩니다. 장례 경기가. 수공에 능한 여인과 손잡이가 달린 22대들이 세 발 솥을 내놓았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공에 능한 여인, 최상이죠, 최상.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보단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건 호구는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가 좋아, 수공에 능한 여인이 좋아. 둘 다라 그러지 말고! 보리 예쁜? 왜? 수공에는 내가 능하니까? 되게 그렇게 대답들을 하더군요. 그렇게. 뭐가 좋아요? 보리 예쁜 브리세이스 수공에. 수공에 손 들어봐요. 자, 남자분들 수공에. 난 수공에다. 보리 예쁜. 아, 이게 마음속에는 지금 계속 이게 보리 예쁜을 들고 싶지만, 보리 예쁜 들면 욕먹을까봐 지금 수공에 손을 드는 듯한 분위기로. 왜 수공에가, 왜 수공에 능한 여인을 얘기하는지 알죠? 이때는 다 자급자족이 시대니까. 자급자족이 시대니까. 그래서 가사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중요했으니까요. 여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경주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경주를 이렇게 쓱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일리아스 서사시가 이 당시 풍속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은 장례를 칠 때 화장을 했구나. 이건 알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경주가 먼저 벌어지죠. 전차 경주가. 전차 경주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제 전차 경주가 제일 먼저예요. 무지하게 오랫동안 전차 경주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권투샵이 벌어져요. 권투샵. 그 다음에 네슬링 경기가 벌어집니다. 네슬링 경기. 근데 이 네슬링 경기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네슬링 경기를. 어떤지 짐작 한번 해보세요. 이때 네슬링 경기. 이때 벌어진 네슬링 경기가 오늘날까지도 올림픽 경기의 종목인데. 아세요? 이 네슬링 경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에 네슬링 경기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 뭐가 있죠? 네슬링 안 좋아하세요? 예습을 안 하셨네. 네슬링 뭐가 있어요? 네슬링 종목이 두 종목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레코 로망형하고 자유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무슨 경기, 어떤 스타일이었겠어요? 누가 자유형이래? 그레코 로망형이지. 미치겠네. 그리스 로마식이란 말이죠. 그레코 로망형이 하체는 거의 그레코 로망형하고 자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서 자유형이요 그러면 돼? 이미 정답을 말해놓고 지금 그레코 로망이 무슨 말인지, 아, 뭐 그레코 로망이 이건지 몰랐죠? 무슨 웬 로맨틱한 분위기로? 상체만 가지고? 그레코 로망형 그 레슬링은 상체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체만 건드리는 거예요. 하체는 안 나는 거예요. 하체까지 하는 게 자유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하지. 그레코, 그리스식, 로마식. 그래서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레코 로망형이지. 당연히. 그럼 프리스타일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 프리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했겠어? 이 사람들이. 우리 그레코 로마는 없었겠지. 이때. 우리 그레코식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기껏 그레코 로망형하고요. 자유형이 있습니다. 해놓고. 그럼 뭐겠어요? 그럼 자유형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700행을 보세요. 23권의 700행을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권투샵도 그렇고, 네슬링 경기도 그렇고, 곧이어 펠레우스의 아들은, 아킬레우스잖아요. 고통스러운 네슬링 경기를 위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 653행을 보면, 이어서 그런 고통스러운 권투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권투샵이나 네슬링 경기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말이라, 도대체 뭐가, 하여튼 살이 찢긴다든가, 아니면 누가 뭐 귀를 물어 뜯었다든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통스러운 권투샷과 고통스러운 네슬링 경기를 위해서, 네슬링 경기를 위해서 상품을 내놓았고, 이제 역시 그것도 시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가 있죠. 이제 전차 경주, 그 다음에 권투샷, 그레코 로망형, 네슬링 경기, 달리기 경기. 그 다음에 이제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힘겨루기가. 힘겨루기가 있죠. 그 다음에 원반 던지기가 830행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활 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 던지기가 나와서 경주가 끝납니다. 요게 바로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벌어지던 올림픽 경기의 종목들이라 하는 짐작이 가겠죠. 전차 경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거 빼고, 그죠? 권투시합, 네슬링, 창던지기, 힘겨루기. 힘겨루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폭들끼리 싸움하는 건지 어쩐지. 힘겨루기, 창던지기, 화살쏘기, 달리기. 이런 거 있죠? 활쏘기. 이런 것들을 이때 했겠다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아킬레우스는 분명히 이제 자기의 운명을 뚜렷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4권에 509행 24권의 509행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24권의 509행 두 사람 모두 생각에 잠겨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쓰러져 남자를 죽이는 헥토르 위에 기꺼이 울었고 그 다음에 이제 517행부터 아 불쌍하신 분 그대는 마음속으로 많은 불행을 참으셨도다. 이제 아킬레우스가 아주 멋진 대사를 탁 합니다. 멋진 대사래요. 근데 이 대사의 백미는 630행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대사를 착 하고 나서 아 이제 이 서사시에 말하자면 절정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프리아모스하고 아킬레우스하고 대화를 했어. 촥 대화를 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어찌 돼요? 아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의 영웅성에 감탄하고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의 그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탄했죠. 630행인데 뭐 629행부터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를 보고 감탄했다. 그가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기에 신과 같았다. 한편 아킬레우스도 다르다노스의 후예인 프리아모스의 고상한 용모와 언변을 보고 듣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실컷 쳐다보았을 때 신과 같은 노인 프리아모스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659행을 봐도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 노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보고 감탄했는데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기에 신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신과 같은 노인 프리아모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킬레우스하고 프리아모스 둘 다 신을 닮은 사람이라고 서술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 나와요. 신을 닮은 이게 뭐냐? 이 시라버로 테오 에이도스입니다. 테오가 신이고 요거 앞에 있는 테오 신 형상 신의 형상을 한 신을 닮은 에이도스란 말은 나중에 이제 그냥 알고 있는 그 이데아 우리가 이데아라고 그러잖아요.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를 히라보로 에이도스라고 씁니다.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테오 에이도스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신 형상 합해서 신의 형상을 닮은 신을 닮은 그래서 신을 닮은이라는 뜻도 되고 신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테오 에이도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들이 이제 진정한 신을 닮은 사람인데 신이 될 수는 없어 인간이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을 닮은 사람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 신을 닮았으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면서 불멸의 명예를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고자 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이게 신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아,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 같습니다. 그럼 무지하게 칭찬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피식피식 웃으면서 하면 경멸이 되겠죠. 조폭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아 죽으니까 조폭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저 지난주에 저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어떤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질문을 한 사람이에 대해서 끝없이 그 로신한테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참 타일러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불쌍해가지고 그만두세요. 웬만하시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 딱 썼죠.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 같으십니다. 로신한테님은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 같으십니다. 정말 칭찬이었어요 제가. 어우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정신분열증 환자가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말을 그렇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 같은 분이 로신한테님이야. 내가 아는 극상의 칭찬. 그 여러분들도 이제 알만한 분에게만 써먹으시라고. 괜히 옆에 아저씨한테 막 여기 아줌마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 욕먹지 말고 뭐 신임을 닮은 아킬레우스, 야 인마 돈이나 갚아 이런 얘기 드니까 여기서 지금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하고 신을 닮은 프리아모스 이렇게 서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서사시에서 신을 닮은 사람은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 두 사람이 나타났어. 다시 말하면 이들이야말로 영웅인 거라. 이 세상의 삶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불멸의 명예를 통해 영원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이 되면은 불멸이죠. 근데 사람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영원함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킬레우스처럼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불멸의 명예를 얻게 되죠. 죽어야 불멸해지는 것. 하나의 아주 기묘한 이율배반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킬레우스하고 프리아모스가 서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 신을 닮은 프리아모스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신을 닮은 아킬레우스이고 신을 닮은 프리아모스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후세 사람들은. 최민 씨 얘기해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책을 때리세요? 아니, 책을. 네? 뭘? 책을 남겨. 책을 읽어서. 네. 책은 누가 남겼죠? 시인이. 네, 그쵸? 즉, 불멸의 영웅들은 불멸의 영웅이 진정으로 불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 시인 때문인 거야.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딱 제가 한수위죠 하고 나타나는 거야. 시인이. 그러니까 처음에 뭐요? 분노를 노려서 시의 여신이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예요. 이렇게 시작됐죠. 시의 여신은 시인에게 내려와. 시인에게 임한다 그러죠. 뭐 하느님이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할 때처럼. 신이 임해. 인투지에슴, 인토지아스무스. 그러니까 신으로 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열광, 열정적인 이런 말 있잖아요. 인투지에슴, 신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딱 내려봐도 무사히 여신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가. 근데 그 입을 통해서 불멸의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그 영웅의 삶은 시인이 빛내주는 거라. 여기서 바로 시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웅을, 이 영웅의 불멸성은 무사의 여신, 시의 여신의 힘을 빌린 시인이 노래해주죠. 그러니까 시인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고 배후에 숨어있는 영웅인 거라, 시인이. 이게 알겠죠? 그래서 시인과 영웅의 관계가 이제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일리아스에서는 딱 깔끔하게 죽음으로써 불멸의 영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멸의 영웅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서사시 오디세이아, 거기서는 그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인데 끈기 있게 살아남죠. 맨 나중까지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하고는 서사시는 같은 서사시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영웅의 모습은 다릅니다. 즉 오디세이아가 더 나중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잔대가리를 쓰든 지혜를 쓰든 온갖 요령을 부리든 끈질기게 살아남는 자가 영웅의 모습으로 다시 사람에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사시, 영웅 서사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영웅 서사시. 영웅 서사시는 일리아스가 절정에 이른 영웅 서사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영웅 서사시의 모습이 딱 끝나고 바로 이제 서사시의 시대가 끝나면서 곧바로 서정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내면에 말하자면 정서를 노래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 멋진 막 불멸의 막 이런 것도 안 해. 거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안에 미시적인 내면의 얘기를. 이렇게 서정시의 시대가 딱 계속되다가 다시 영웅성을 드러내 보이는 비극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이제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사시를 거쳐서 서정시로 가는데 다시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비극의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서사시에 나타나는 인간형하고 비극에 나타나는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 영화고가 서로 공통점을 가지게 된. 조금 쉬었다 할까요?